찾아서 꽃들이 오네. 인민이 갈 길을 알려고 찾아온 날에 우리 당을 따르는 인민들의 마음에서 참된 삶의 걸음길 찾게 된다네. 친근하신 어머니 그의 품에 꽂히기는 사회주인 내 나라가 제일 단결 자랑 높은 사회주의네.